난 말없이 널 보고 있다. 널 보면 내 숨이 멎는다고. 헤매고 자던 넌 바로 나의 곁에. 네가 미워지면, 자꾸 미워지면, 한 걸음 떨어져 그댈 기다리는 어쩌지 못하는 내 맘 너만 몰라. 또 보고 싶어, 자꾸 보고 싶어. 감추려 해봐도 숨어보려 해도 어차피 보이는 사랑이 싫다고 헤매고 자.